야, 내 멋대로 살아가 바이는 차라리 죄 말고 진짜로 아버지 하나님 오케이 만나러 가버려 네 여자 안 먹어줘도 난 안 먹어 오케이 오케이 Feel in a billion we are louder than try hard to be us 말해줄게 그건 위험 뱁새야 다리 더 찢어 난 한국의 한판에 옷 많이 입어 철수영이보다 평범한 것들 다르다 믿어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머지가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I'm the shit, bitch. All the friends on it. I'm the shit. Bet your girl on my dick, bouncing like a pogo. Riding on my dick, up and down, shit, real shit. Let you get the sloppy copy, beat the coffee out. I don't do no talking, beat the pussy, then I'm out. Shut up, fuck, let the money, money, money talk. Shut up, fuck, let the money talk. Let the money talk. Me and them and I'ma get along, yeah, we talk a lot. Yellow, yellow, black. I ain't talking about no cigarette. Show me, show me, sloppy, top it, yelling like the buttermilk. Okay. 그래서 니네가 나머지 we be in another league. We be in the playoffs, you be playing in the summer leagues. 너는 제자리, feel like Tupac, we above the rim. Posterizing motherfuckers, Dominique. Everything's a go, everything's a go. Taking over soul, yeah, we taking up control. RIP to all my foes. I'ma need a statue dipped in solid gold. Do it for my home and do it for my bros. Yeah. 돈 얘긴 재미없어 돈 얘긴 재미없어 돈은 버는 게 재밌어 돈은 버는 게 재밌지 캐주얼과 돈 생기지 못해 그러니까 돈 살 땐 악수 말고 지나가게 악수 건네지 말고 그냥 지나가 돈은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아냐 인마 말뿐인 삶은 모두 휴지통에 버려 우분인 삶은 끊어버려 인마 오케이 끊어버려 They fucking with my hoes I get new money They taking all my old flows Ooh, ooh, ooh.